안녕하세요. 일수다입니다. 이번 주 방송 중간에 녹음 장비에 문제가 생겨 음질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일수다 되겠습니다. 공지 끝.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오수님이 역사 특집으로 많이 폭주했어요. 네, 역사 특집 맞죠? 경제 특집인 줄 알았는데 역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네. 무슨 특집이야? 솔직히 얘기해. 조사의 부재. 잠시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이제 망국 하는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이제 직업이 계급화된다는 그런 요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1부에서 그 경제적 부분 빼고 이제 계급화와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봤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계급화와 직업의 귀천이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어요. 무신 정권에 대해서 고려시대.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문신 위주의 정권의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최씨, 특히 최씨 일가가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고려를 다스렸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신 정권이 있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무신 정권이 들어섰던 것이. 그 예를 들면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근데 성리학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뭐라 표현할까, 계급을 지어요. 아까 산홍공상 그리고 뭐 삼강오륜 보면 뭐 군신유의, 부자유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상하관계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예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뭐 신하가 왕에게, 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인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고정적인 사회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사회였다. 내가 뭔가 이 의견을 내거나 실용적인 거를 하기가 어려운 사회인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종대왕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세종대왕의 굉장히 큰 치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영실을 등용한 거죠. 장영실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노비 출신이었는데 중국인 출신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굉장히 신분이 천한 사람을 벼슬을 줘가면서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결국은 장영실이 쫓겨나기까지 됐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도태됐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성리학이나 이런 문 인신들 위주의 정권이 굉장히 발전의 기회를 막았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세종이나 정조같이 깨인 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그런 게 더 천시되고 더 강하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었고, 그래서 뭐 전쟁이 발발했거나 아니면 뭐 외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할 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못했었다는 부분들이 좀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없이 더 많은 직업들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뭐 대장장이들은 더 많은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더 훌륭한 뭐 것들을 만들어냈었을 거고, 더 많은 기술들이 발달할 수 있는 뭐 지원이라든지 나라 자체 내에서의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은 우리나라가 뒤처질 일이 없었을 거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약간 반대적인 게 지금은 문과가 더 많이 쇠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문사철이 맞아요. 문학, 뭐 철학, 뭐 사학 그런 것들 위에 실용 기술이 같이 얹어져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편협하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직업을 대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박탈당했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군사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약해 있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니까 고루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 기회 균등이 모두에 가지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통은 인문학이라고 하죠. 문사철 이제 통칭해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문학이 쇠락을 하면서 그 기초학문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용학문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가지만 그 중심이 무너지면서 좀 붕괴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 넓게 보면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 이과 내에서도 기초 과학들 있잖아요. 뭐 물리학이라든지 뭐 기초 화학, 물리 생물 화학 뭐 그런 것들이 돈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선 또 기피하죠. 지금 되게 이슈되고 있는 이국종 교수님. 네. 그분 같은 경우도 같은 의사 사회 내에서도 돈 되지 않으니까 외상센터가 점점 뭐 지원을 삭감하고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또 비난의 어떤 대상이 되고 좀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외상센터 문 닫아야죠. 돈 안 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다쳐서 죽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게 되는 좀 임진왜란 얘기를 그럼 좀 해볼까요? 병자호란이나 혹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개미님? 그냥 알고 있는 거 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한 전쟁으로서 그때 당시 왜 나라가 왜 나라라고 하나요? 왜가? 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우리나라 저 뭐 어디지? 수도까지 진군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유명한 장수들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님밖에 모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드림원님한테 좀 더 희망을 걸어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얘기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님께서. 아, 우리 뭔가 시험 보는 기분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시험 보는 거 맞아요. 네. 네, 뭐 임진년에 일어난 뭐 전쟁이고 사실 그때 군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무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 외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쉽게 수도까지 함락당했던 그런 전쟁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무엇을 의도했는지 모르겠네요. 무엇을 궁금해하셨는지. 그게 뭐 제가 이런 정보 차이가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은 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고 반대로 외 나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잘 꿰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리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육군이 전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외 나라의 전진 기술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때 뭐 빠른 속도를 밀렸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또 뭐 네. 피디님은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어쨌든 두 전쟁 다 군사력을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생겼던 조선의 치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걸로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다 이제 조선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목적이 아니라 그때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그 통로로 또는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명나라 진출을 하려고 이제 그 통로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항이 거센 거야. 이제 왜구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전에 이미 뭐 사신이라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이미 조선은 정복됐습니다. 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나요? 그 다 이제 굴복을 했습니다라고 알고서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당황하다가 이제 점차 뒤로 갈수록 더 잔인하게 변했다. 라는 것도 좀 들어봤어요. 드리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의도로 물어봤냐면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려고 좀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우리 아까 계급화와 직업의 귀천 얘기하면서 좀 실용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임진왜란이 사실 일어난 거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어요. 지금 방금 비정규님 말씀해 주신 게 맞거든요. 명을 치러 갈 거니까 길을 내라. 조선에게 말을 한 거죠. 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또 알아서 돌아가지. 응, 그냥 배 타고 가면 되잖아. 근데 굳이 조선에게 이제 길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조선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란 말이에요. 군신관계였기 때문에 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만약에 내가 어, 명나라로 가는 길을 이렇게 터주면 명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조선은 배신국이고. 근데 그 당시 극동 그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명나라의 위치라는 것은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조선은 길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게 된 전쟁인데, 아까 개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차이도 있었어요. 분명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인과 서인을 각각 동인과 서인이라는 그 집단에서 한 명씩을 대표로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 전쟁을 과연 일으킬 만한지 염탐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염탐하러 갔는데 두 사람의 말이 엇갈렸던 거예요. 한쪽은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욕이 굉장히 넘치고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만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동인이 그랬고, 서인 쪽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만약 동인이 어 맞아요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우리 같이 군사 대비를 합시다 라고 하면 서인 입장에서 입지가 좁아지잖아요. 반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네요.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쥐새끼만 못한 무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선조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 싫은 일은 하기 싫잖아요. 전쟁 대비도 너무 피곤하고 진짜 막 그치. 정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서 그 의견을 애써 묵살해서 어, 그 당시에 어, 전쟁이 날 걸 미리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꺼냈냐면은 또 한 가지 망국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념 전쟁,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의미 없는 어, 전쟁.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에서 이런 내부 붕당 정치라고 하죠. 근데 붕당이 사실은 원래 되게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정당 제도 같은 거죠. 어느 한쪽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게 원래 붕당의 시작이었는데, 그것의 폐단으로 인해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문제들이 발발됐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병자호란도 마찬가지. 최근에 남한산성 영화가 있었죠. 네, 영화 혹시 다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네, 봤습니다. 피디님은 그걸 보시고 되게 많은 대화들이 나오죠. 실제 전투신보다 대화신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극 중에 이병헌과 송강호의 대화가 상당히 김윤석 씨. 김윤석 죄송합니다. 제 새벽에 봐가지고 어쨌든 서로 무조건 어떤 한 가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로만 자기의 입지와 그런 것 때문에 한 가지로만 서로 몰아갈 수 없고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싸움, 이게 더 컸던 걸로 봤습니다 저는. 혹시 다른 영화 보신 분들 중에 다른 느낌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보긴 했는데 사실 이념이 아니어도 졸라 세면 안 건드리잖아요. 좀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무리 미국이 분열되고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야 저 새끼 조져 그러면은 졸라 세면은 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슈퍼파워라고 하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한테 덤비지 못하는 게 엄청난 군사력이 있기 때문인 건데, 좀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결국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커버리면은, 근데 또 모르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저걸 공격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있으면 또 거기서 그 군사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긴 하겠지만,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클 경우에는 조금 오히려 그런 게 좀 방지됐을 것 같은데, 제가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게 약소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져서 그런 거지, 약소국이어서 단합이 잘 됐어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실제 조선의 군사력이 약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비격 진천뢰 이런 무기 들어보셨나요? 비격 진천 뭐라고? 비격 진천뢰. 혹시 게임에 나오는? 되게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선의 신무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엄청난 수의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지 않아요? 영화 이런 이름 뭐 세 글자 있지 않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포탄, 그 수류탄 개념의 포탄도 개발이 됐었고, 그러니까 실제 임진왜란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게 무기가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은 육군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육군, 왜냐하면 걔네는 사무라이잖아요. 전국시대를 이미 거친 사무라이들이기 때문에 이 칼싸움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러니까 1대1 싸움. 무기 다이. 싸움이 아니라 다이다이라뇨, 비정규님. 면대면 싸움. 네네. 아,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세종조, 그러니까 세종조 때 그 너무나 이제 현명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무기들이 그 기술적으로 개발돼서 사람이 1대1로 싸우지 않아도 포탄이라든지 뭐 화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해서 수군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수군은 1대1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깨뜨려가지고 하나 침몰시키면 그 안에는 300명, 400명 그냥 몰살시키는 전략의 싸움이니까. 그쵸? 전술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 막 왜 행주산성 같은 왜 전투 보면은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할 때 막 왜 행주산성이에요? 행주치마에 돌을 날라가지고 행주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1대1 싸움 그 육탄전이잖아요. 막 돌을 던지고 끓는 물 행주 산성이에요. 행주 대첩 아니에요? 행주 산성에서 일어난 행주 대첩. 아, 산성 이름이에요. 아, 행주 대첩 맞아요. 맞아요. 행주 산성이 아니라 행주 대첩. 와, 맞췄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와, 역덕을 이겼어. 그러니까, 산성 이름이 행주.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정정합니다. 행주 대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일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 부녀자들끼리도 막 끓는 물 갖다가 막 갖다 바치고 막 막 돌 던지고 그런 완전 소시민이 도와주는 그쵸 육탄전이죠. 근데 사실 해상 싸움은 무기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포가 멀리 가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그 침몰할 수 있는 데미지를 먼저 주는 순간 그쵸.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포탄의 그 뭐라고 해서 폭약 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뭐 중요해요. 물살이 유리했을 그쵸, 경우에도 그쵸. 굉장히 중요하고. 배 같은 경우도 일본은 육군 주의, 그러니까 섬이라서 생각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육군이 더 발전을 했어요. 원래 수군이 더 발전할 것 같잖아요. 그 섬나라는 내전이 심해서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 네. 내전 때문에 그리고 워낙 섬이 외진데 있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입이 거의 없었어서 육군만 거의 발달한 거에서 실제로 일본이 수전에 나섰을 때 그냥 물에 뜨는 상자에 실린 육군이었던 거예요. 수군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판옥선이라는 굉장히 발달된 형태의 큰 배가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수의 배로도 많은 적선을 그 상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명나라 같은 경우에서 들여온 포는 육상에서 배, 그러니까 배 바다에 있는 일본 배를 격추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ICBM이었구나. 대륙간은 아니죠. 대륙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아닙니까? 아닌데 비슷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니 바다에서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육상에서 걔네 입장에서 되게 억울했겠다. 굉장히 억울하죠. 바닥에 땅이 닿으면 이기는데 그쵸? 바닥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해상권을 장악한 게 의미가 있는 게 내려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육군이 강하니까 육군은 내리는 순간 이미 초토화이기 때문에 내리면 그러니까 상륙을 하면 안다는 거예요. 랠리 포인트를 찍어놨는데 그쵸, 그쵸. 상대 기지에 못 가고 가다 자꾸 끊겨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그 이순신이라는 장군은 정말 어떻게 평가해도 부족한데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전쟁 이야기를 구제화하는 이유는 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조선이라는 게 군사력이나 이런 게 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의미한 소모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당쟁, 서로 간의 이권을 양보하지 않으려 단합을 조금 안 하려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것처럼 네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문화가 진짜 없었던 거예요. 한 수 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병자호란 이야기도 했는데 인조 같은 경우를 얘기할까 저만 얘기해서 혹시 듣는 분들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됐어요. 아 여기서 상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왕 얘기할 때 무슨 조 무슨 종 나누는 기준 아세요? 원래 아들이랑 아닌 거? 아닌 사람? 조는 뭔가를 새로 세울 때 조를 세우는 거고 종은 이제 그런 경우 아니지만 뭐 도덕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조금 정치를 좀 도덕적으로 했을 경우에 종을 슈퍼 그레이트 아 아니야? 아 나 피를 흘렸나 안 흘렸냐 차이가 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건국을 했거나 그래서 태조 이성계잖아요. 그래서 건국을 했거나 업적, 영토를 넓혔거나 피를 흘린 그런 왕에 대해서는 조를 붙이고 뭔가 내치를 잘한 덕에 의해서 잘 정치를 한 사람은 종. 그래서 세종은 사실 건국 공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종 조예요? 원래 정조도 정종이었어요. 근데 왜 조예요? 근데 조선 시대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조가 더 좋은 느낌. 그니까 스케일이 크잖아요. 조는 진짜 나라를 세웠고 막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고 막 신화를 만들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조가. 이거 맞는 얘기야? 네,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왕들이 원래 종이 붙었다가 뒤에 갈수록 영조 대왕도 영종이었어요 원래는. 아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후대에서 후대에서 아 이분은 그래도 큰 왕이니까 조로 바꾸. 뭔가 조와 종의 차이가 원래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느낌상 아 조가 더 간지다. 그죠? 간지다. 간지. 이래가지고 바꿨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조 그리고 특히 조 제가 왜 그랬냐면 조가 또 붙는 이유 중에 하나 반정을 일으켰을 때 조를 붙여요. 보통. 인조 반정. 인조 반정. 근데 중종은 왜 종이냐면은 중종은 연산군 자체가 너무 잘못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광해군은 후세에 그 평가가 갈리죠. 갈리잖아요. 네. 정말 나쁜 왕이었다 아니면은. 아, 괜찮은 왕이었다. 실리적인 정책을 취한 왕이다라는 평가. 그렇기 있죠? 때문에 중종은 그러니까 업적이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 뭐라는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치적을 주지 않아요. 근데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같은 경우는 광해군은 선조를 따라서 임진왜란을 수습한 왕이죠. 분조했었잖아요. 너무 그. 많이 빠졌어 근데 지금. 그래서 인조 반정을 일으켰는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인조가 인조예요. 더 큰 왕이다. 그래서 인조는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기반이 사실 굉장히 불안했어요. 광해군이 특별히 물론 정치적으로는 잘했고 인륜적으로는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광해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진왜란을 잘 수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는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서 신하 말을 잘 들었어야 됐어요. 내가 약간 정통성이 있는 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신하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왕이었는데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 이제 터졌을 때 거기서 중심을 못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하들의 이념 전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왕이다. 제대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망국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적인 부분에만 집착을 하는 분열 이런 것들도 망국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은 네. 사실 저희 뭐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정치 면을 보면은 저희 항상 나오는 댓글이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그쵸.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역사적으로 약간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렇죠.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정치적 분열들이 지금까지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 있죠. 보통 당론이 정해지면 개인 국회의원들이 그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당론을 따라간 게 순례라고 생각을 하는. 최근에도 뭐 배신자 프레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도 나쁜 집단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도 착한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당론이 개파로 나뉘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그렇게 따라 흘러가 버리니까. 네. 왜 나라가 망해가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라가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통일을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각 서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는 거. 그래서 외부의 적을 계속 상정해서 뭐 내부의 갈등을 뭐 누마시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소모적인 것들만 계속해 나가는 거 발전 없이 좀 이런 것들이 나라를 갉아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저는 망국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좀 봤어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요소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방적인 정치 형태를 조금 꼽고 싶어요. 일방적이라는 건 소통이 좀 부재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우리 좀 민감하지만 전 정권이 좀 더 최근에 두드러지지 않았나요? 이런 경향이? 그렇죠. 소통의 부재 관련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수첩에 관련 수첩을 보고만 이제 거기에만 인사권이 있고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만 듣는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민생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나랑 친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그런 소통의 부재가 많이 두드러졌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일방적 소통이라는 거는 위에서 말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잘못된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생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위에서부터 말하면 될 거야,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죠. 전 정권이 좀 그런 게 좀 두드러졌었고, 지금 정권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직 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정권이지만 지금 정권도 비판을 많이 받죠. 반대편에서 뭐 쇼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 그러니까 반대쪽 의견을 생각하는 입장은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할 것들이 밀려 있는데 그렇게 쇼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의 소통의 형태가 쇼맨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확실히 뭐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옳은 길이 아니면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전 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북한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견고하게 한 거의 뭐 유일한 정부다라고 평가하는 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몇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뭐 뚝심 있게 믿고 밀고 나갔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권이 우리가 탄핵을 통해서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아니면 뭐 인터넷을 많이 해서, 뭐 페이스북을 많이 해서, 반대로 뭐 청원을 하는 거를 답변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소통이냐라는 걸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정권이 훨씬 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비판은 많은 측면이 있지 않나. 어느 정권이나 다 비판은 다 바뀔 마련인데 그래도 그 전에 다른 정권들보다는 비판이 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전 정권이 워낙 어쨌든 안 좋게 끝난 상태에서 이제 약간 후광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까 누가 조가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이 너무 중종. 그런 느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그 전 정권이나 그 전전 정권까지 봤을 때도 비교해 보면은 사람들이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두 정권에 너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그런 거 청원 하나 들어주는 거, 페이스북으로 뭐 하나 실황 방송해 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너무 이렇게 블라인드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채널은 많아진 것 같아요. 의견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은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나누면서 좀 일방적 정치 형태의 가장 또 큰 문제점은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실 소통을 많이 해서 좋냐, 소통을 안 해서 나쁘냐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근데 소통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탁상공론이 될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건데, 이제 대한제국을 고종 황제가 1897년에 건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국이 된 거죠. 왕국에서 제국, 왕국에서 황제 국가가 된 건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을사조약을 1905년에 맺습니다. 을사조약이 뭔지 혹시 아세요, 피디님? 늑약? 을사늑약이죠. 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피디님 나오겠다. 나갔었다. 편집할 수 없을 정도로 와가 떴잖아요. 네, 그래서 피디님 무너졌다 지금. 외교권을 박탈당한. 그렇죠, 그렇죠. 네. 을사늑약이란 말이 왜 붙었냐면은 실제로 고종 황제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이완용이 이제 옥새를 훔쳐가지고 위조했다. 대신 찍은 거예요? 네, 늑약이라고 해요. 그 늑약에 약탈했다 이런 느낌인데. 늑대할 때 그 늑자 아닌가요? 네. 진짜로? 맞나요? 몰라요.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 억지로 했다. 강제로 했다. 비준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게 발효가 되나? 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 조선 아니 대한제국 시대 문서를 많이 이제 검사를 해 보면 다 대부분이 위조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종이나 순종 황제가 이렇게 승하하실 때 비망록 같은 데 보면 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아, 정치 시스템 굉장히 부실했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약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의사 조약을 맺을 때 의사 늑약을 맺을 때 고종 황제랑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앉았어요. 대면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인하라고 이제 압박을 했죠. 근데 고종 황제가 뭐라고 처음에 거절을 했냐면은 인민의 뜻이 맞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코웃음을 쳤냐면 대한제국은 제국인데 무슨 민생의 뜻이 필요합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 고종이 거절한 근거가 민생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국은 황제국가잖아요. 그 상대편이 일본 사람 이름 뭐라고요?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말이 맞지 그렇죠. 않아요? 맞지 않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조선이 망할 것 같아요. 고종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러면 정말 민생의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건국을 새로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비판가들의 말에 의하면 제국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민생이라는 핑계로 이 나라의 어떤 외교권을 약탈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다면은 정치 형태를 바꿨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비판가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고종은 결국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오늘 좀 사인할 컨디션이 안 그렇게 말했는데 이완용이 훔친 거예요. 아, 도장을 그냥 나는 못하겠다고 그 자리를 떠버렸어요. 고종 황제는 사실은 고종 황제에 대한 되게 평가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뭐 무능했다부터 해서 아니다 노력을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오판을 했다는 거죠. 황제 국가로 변환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지키고 싶었더라면은 좀 더 민생에 가까운 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뭐 공화정, 뭐 의원제에 대한 사상과 의식들이 수입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뭐 독립협회나 이런 그런 만민중앙회라든지 그런 민중들 사이에 포럼이나 자기들끼리의 교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국에다가 제출하기도 했었어요. 그랬으면은 왜 로마도 공화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정치 형태를 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망했다라기보단 고종 황제의 생각이 깨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내 나라다. 내가 군주다라는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될 경우 만약에 민주주의였다면 그렇게 나라를 뺏기지 않았겠죠. 그런 조약으로는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왕정시대에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제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고종의 개인적인 그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어떤 건데 어떤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정시대 이제 제국 재정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에 대한 그 지배권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청나라가 원래 조선을 굉장히 병자호란 이후로 정미호란 이후로 지배했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이제 영국에 넘어가고 일본에게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지고 이러면서 조선 내에서 아, 청나라를 더 이상 군주의 국가로 황제의 국가로 섬길 필요가 없구나. 우리도 대등해질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분위기 환기를 처음에는 의도했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가 돼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더 실행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형태를 바꾼 건데 역시 그 과정에서도 어떤 일방적으로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 지배층의 생각에서 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쉬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주의나 공화정이었으면 다 일일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조약 비준을 받을 때도 사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설득해야 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황제만 겁박하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억울하지만 우리는 왕비도 잃고 가장 효과적이었겠죠. 고종을 압박하기에 그 정치적 동지이자 아내이자 한 나라의 황후, 그 당시는 이제 왕후였지만 황후가 되기, 황후는 죽은 다음에 추존된 거기 때문에 죽인다는 게 굉장히 가장 효과적인 문제였겠죠. 그래서 좀 그런 일방적인 정치 형태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이후로 굉장히 의식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양반들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민중들이. 내가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고 나라에 헌신을 하고 부역에 동참을 해도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는구나 왕들은. 남한산성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왕이, 예. 다 도망가고 남한산성에 들어와서 백성들 것을 다 빼앗아 먹잖아요. 실제로 막 그 원문 그 남한산성 책을 보면 왕조가 들어온 지 며칠 만에 도성 안에 개 짖는 소리가 끊겼다 그래요. 다 잡아먹어서. 다 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다 멈춰서 사람들이 시간을 몰랐다 그래요. 아침이 되면 닭이 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낯선 이가 오면 개가 짖어야 되고. 그 와중에 고기를 드신 거예요? 그쵸. 닭과. 그 와중에 먹고 살아야지. 왕이니까. 왕님이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막 지붕 다 뜯어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전쟁이 났을 때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그 과도한 세금과 어떤 신분 차별 그런 것들을 다 버텨왔는데 실제적으로 왕조가 해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배 계층이 해주는 게 없어서 실제적으로 자력갱생이라든지 자신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였죠. 그 성숙해서 무르 익어서 이제 근대 시대의 대한제국의 만민중앙회라든지 독립협회라든지 그런 백성들 사이에 많은 이런 의식 있는 지식인들과 백성들이 깨어났는데 그 흐름에 맞추지 못했다. 아마 정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노력을 더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모든 정권들이 좀 이런 민중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채널이 닫힌다면 외세에 의해서든 내부에 의해서든 좀 망국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선제 조건이 저희 그 시민들 자체 의식도 좀 많이 성숙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을 열어놓는다고 사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채널을 통해서 성숙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후 정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수결이 사실 절대적인 선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것도 궁금해서 패널들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런 의견을 어떻게 개진하고 계세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뭐 거죠? 지자체라든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의견을 개진하는 채널이 궁금해졌어요. 민원. 민원을 넣는다.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을 실제로 제기한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국민 신문 공과가 있지 않아요? 신문고도 있고. 이용해 보셨어요? 그 실명을 넣어야 돼요. 하려고 봤는데 실명 인증을 해야 돼요. 저는 안 했는. 아, 욕 쓰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시도는 해.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시도는 해봤고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도로가 까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이렇게 막 가로등물 이런 거 막 쓸데없이 갈고 있을 때 전화해서 물어본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도로 뭐 파져 있다. 그거는 이제 뭐 동사무소에 전화하면은 가끔 가다 거기 장이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왔었나?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담당자가 전화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죠. 네. 사실 저는 적극적인 채널로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인터넷 같은데 다음 아고라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거기 진짜 많은 의견들이 있죠. 정말 우리 엄마가 용돈 안 줍니다. 올려주세요 하면서 아유 뭐 그런 거 아니고 용돈 상승 이제 뭐 청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요즘 청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뭐 좋아요라든지 뭐 의견 한 마디 정도로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지역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지역구 같은 경우 이제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인가 그렇게 있어서 거기서 국회의원들과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 같은 것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본가가 경기도 시흥시예요. 근데 시흥시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경기도 내에서도 순위권에 꼽히는 넓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인구가 좀 적고 그 공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좀 적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시흥시가 굉장히 최근 들어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격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펼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청년들을 많이 모아서 뭐 문화제를 연다든지 청소년 정책 포럼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사실 한 달에 시흥시에 있는 그 시간을 따지면 일주일도 안 되거든요. 4일, 5일. 근데 상당히 소속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내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하고 이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느끼게 제가 아, 좀 소속감?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왜 하냐면 아까 뭐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르는 것 같은데 일방적 정치 형태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주지 못해요. 거의. 실제로 왕조가 바뀔 때 백성들은 별로 동요가 없어요. 똑같거든요. 이름만 바뀌고 국호만 바뀌고 집의 계층만 바뀌는 것뿐이지 나는 여전히 뭐 똑같은 삶을 살고 어떤 영향도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똑같이 그냥 지배 계층이고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내 의견이 하나씩 하나씩 보태지고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한 것들이 나라에 반영되어서 변하는 걸 볼 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소속감과 애국심을 가지게 그러니까 애착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 역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사실 애국심이라는 감정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는 거의 조선 말부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 말이죠. 말 조선 말 그러니까 한번 침탈을 당하고 뺏겨보고 그리고 내가 뭘 의병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전쟁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백제병사 뭐 신라병사 고구려병사로 싸운 것과 진짜 외세와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것과는 의식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의병이 나라를 많이 구했잖아요. 뭐 유명한 장군 뭐 김덕령이라던가 곽재우, 홍의 장군. 그리고 조선 말에도 전봉준, 뭐 녹두 장군 전봉준이라든지 아니 여러 가지 분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내 손을 탄 거죠. 내 손때가 묻은 거. 그래서 일방적이지 않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견이 반영되고 내 생각과 그런 것들이 통용되는 나라.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진짜 망하는 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떠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무관심해지는 거죠. 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바뀌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조금 급하지만 해보자면 헬조선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가장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애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거 고쳐야지 고쳐야지가 아니라 욕하면서 이민 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혹시 이민 다들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꿈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실천 중입니다. 왜 이민을 실천 중이에요? 저는 애국심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어차피 국가라는 거는 이제는 좀 선택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부자들은 국가가 없다고 왜냐하면 투자 이민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냥 부동산 하나 사면은 바로 취득이 가능하니까 뭐 돈만 있으면은 국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내가 태어 사실 제 국가라든지 제 이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외모 등등등등 중에 거의 제가 원해서 선택된 건 거의 없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태어난 곳이랑 꼭 내가 애정을 갖는 곳이 꼭 같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근데 그거는 이게 여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굉장히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 중에 이렇게 랜덤으로 다트 던졌을 때 대한민국이 딱 꽂혔다는 거는 태어나기 전에 그래도 잘 다트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민이 좋지 않을까. 근데 거기 가서도 불만이 있겠죠. 다른 분들은 네. 어떠세요? 뭐 이 나라에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아 탈출해야 된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봤었고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었고 아 실제로 뭐 친구들끼리 농담도 많이 해요. 뭐 여기 가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다른 나라 가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사실 가볍게 농담으로 하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제 본심으로는 사실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역시 드리머님 다워요.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외국에 속해 있으면 외국 사람들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 중심이니까. 본인 중심이니까. 그래서 전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 짧은 시간이나마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전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되게 빡빡하고 되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힘든 것도 더 많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문화가 있고 내가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라면은 내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국 문화가 나한테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민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어떻게든 이 헬조선에서 버텨가는 그런 게 더는 저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데 안 가봐서 그래. 맞아.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데 가봐요. 캐나다 좋습니다. 저는 미국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가고 싶어요. 호주 이런데 가봐. 영원히 살겠다. 제가 안 좋은 데만 가봐서 그런 거 봐요. 아프리카 뭐 이런 데만 가봐서. 제가 저도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했었고 앞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말년에는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돈이 생겨서? 떵떵거리고 싶어서? 고국이 그리워지는 거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본의 국제화도 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이제 정말 많이 국제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라에 가서 살아봤는데 본인한테 맞다 싶으면은 거기서 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고쳐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번 갔다 오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헬조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대안이 다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 뭐 양극화가 진행돼 흑수저 금수저야라고 하면서 떠날 준비만 하는 그러니까 도망치고 탈출할 준비를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당연한 반응이 힘드니까 당연한 반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거는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고쳐나가자 개선을 하자라고 말하는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은 글들을 보면서 진짜 망국은 결국 국민들이 나라를 등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실제 물리적으로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지는 거. 그게 진짜 망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뭐 자본도 뭐 국적이 없고 어디 살아도 다 네트워킹으로 다 되고 근데 우리 이 문화나 우리 저 같은 경우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그런 게 사실 이어지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헬조선이다, 망국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국가에 머무느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을 수 있죠. 말년에. 그런 거 말고 난 정말 여기가 지옥 같고 뭐 없어져야 되는 나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문제점을 같이 건강하게 토론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진짜 21세기에는 망국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다시 그런 아픔을 겪을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오수님께서 그 망국 시나리오 헬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사적 사실도 많았지만 좀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각자 오늘 오수님의 컨텐츠 방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소감을 듣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PD님부터 한번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망하는 기준과 그 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라를 그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나 따라서 그 나라가 망해갈지 아니면 다시 살아갈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 나라의 망해가는 것을 한탄만 하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더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리머님? 네. 사실 망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가는 망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번에 있어서는 그 전 시대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반성을 조금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논의할 수 있고 이런 생각 좀 바꿔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가 헬조선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졸라 세면 안 망합니다. 슈퍼파워. 어떻게 하면 졸라 세질까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재미있었고요. 조금 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미래를 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역사를 좀 보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좀 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 현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뭐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우리도 역사 교과서에 나올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세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가 되어서도 뭔가 국가의 개념이 존재할지조차도 저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들이 보았을 때 아, 이 사람들은 적어도 치사한 짓은 안 했다. 적어도 나라도 이제 신뢰관계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세대가 세대로 좀 기억됐으면 하는 그래서 문제점을 그냥 눈 가리지 않고 눈 감지 않고 그걸 직시하면서 좀 해결해보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 주체가 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님께서 오늘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뒷담화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외세 이런 이야기는 좀 뺐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좀 봤는데 이게 그냥 아 우리는 종특이 그래 우리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민족이야 라는 그런 자조로 끝나길 원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전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어떤 분들 애국심에 불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뭐 요즘 시대에 뭐 애국이 뭐 무슨 소용이야 라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세상 혹은 나쁜 세상 뭐 다 살 수 있고 기회를 얻게 된 거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분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태어나서 누리는 모든 기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제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들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 교육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러니까 헬조선인 건 맞지만 졸라 세지면 됩니다. 졸라 세지는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냐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수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방송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되게 어른스러운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좀 버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아닌데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버거워서 네. 말을 더듬나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못 꺼내가지고 따라가기도 바빴습니다. 네, 그렇고 다음 주는 이제 PD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기로 하셨죠. 기대돼요. 네. 네, 다음 주는 제가 준비할 차례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아랍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 대부분 알겠죠. 뭐. 우리가 사실 지금 문화 특집 중인데. 우리 1부에는 지금 경제 특집 했다가 이후에는 제대로 역사 특집 돌아왔는데 어쨌든 다음 주도 좀 우리가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관심은 있지만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